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누르고 8강에 올랐다는 월드컵 이야기. 장마전선은 이렇고 습도는 저렇다는 날씨 이야기. 루완다 내전, 북한 핵, 엔고, 파리 보궐선거. 아침 TV를 켜면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약간씩 바뀌긴 하지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래서인지 7월 25일 더욱 기다려집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확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7월 25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곡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인공 빌 머레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라디오에서 똑같은 이 노래가 흘러나오죠? 매일매일. 바로 Groundhog Day, 사랑의 블랙홀 중에서 I Got You, Babe, 소니 앤 쉐어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런데 빌 머레이가 진실해진 뒤에는 드디어 내일이 찾아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대목이죠. 이번에 회담하는 두 사람도 진심으로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내일이 찾아오겠죠. 서울 종로구 신영동의 박은희 씨,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박은희 씨께.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마다 희망이 될 만한 말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가끔 저는 어머니가 이거 좀 더 먹어라 라는 말에 굉장히 힘을 얻거든요. 아주 감격하고. 박은희 씨, 제가 이 곡 띄워드릴게요. 이 곡 좀 들어보세요. 희망이 될까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유원태 학생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주 아주 신나는 날이라고요, 오늘이. 일단 생일이고요. 그럼 신나겠네요. 학기말고사 끝나는 날이고 정말 신나겠네요. 또 하나는 비틀즈의 4명의 멤버 중에서 영화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링고스타의 생일이라고요. 비틀즈의 네 번째 영화 옐로우 썸머린 중에서 타이틀곡 띄워드립니다. 옐로우 썸머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2명의 첼리스트가 연주합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노르웨이에서 온 영혼의 목소리 CCM.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그녀가 함께 부르는 Fire in Your Heart. CCM, 그녀를 잊지 마세요. Polygram.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 거야?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첫사랑 같은 떨림이 담긴 첫 엽서를 제게 보내주신 경희 씨께 같은 떨림이 담긴 곡 띄워드렸습니다. 정우 씨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곡 잘 들으셨어요? 클로드 룰루시 감독의 69년도 영화 은어무끼무플라의 중에서 프란시스 레이가 음악을 맡은 사랑의 종말을 위한 협주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지원준 씨가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영화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저는 목소리만 빌려드릴게요. 앞으로 지원준 씨가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영화. 그리 길지 않은 삶, 참으로 많은 영화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그리움 속에 아련히 자리 잡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영화 그 첫 번째 영화는 신밧드의 모험입니다. 제 고향 인천에서 어린 시절에 본 영화라 그 제목도 향수처럼 희미하게만 떠오릅니다. 극장 안은 갑갑할 정도로 어두웠고 밝은 곳은 하얀 스크린뿐이었기에 그곳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사투를 벌이던 신밧드와 괴수들의 무서운 모습에 오히려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짜야, 저건 꿈인 거란다 하면서 곁에 계심을 확인시켜준 어머니의 음성은 알 수 없는 심각함과 조바심으로 떨고 있는 저의 가슴을 진정시켜줬습니다. 결국 영화는 신밧드의 승리로 끝났고 곧이어 극장 안에는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때때로 삶이 주는 혼돈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옛날 어머니의 음성을 떠올리면서 밝은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영화는 까미유 클로델입니다. 로댕의 연인이자 조각가로서는 치열한 경쟁 상대였던 까미유 클로델. 사실 두 배우들의 진지한 연기를 제외하면 아주 지루한 영화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여주신 미술 선생님을 생각하면 그 당시 졸면서 보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입시의 차세대인 저희는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미술 선생님의 관심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사실 한 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미술 시간은 세세한 준비물 때문에 늘 피곤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영화 까미유 클로델을 보여주시겠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저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업 시간이 되자 이건 시청각 시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취침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저 역시 봄날의 그 나른함을 견뎌내기 힘들었고요.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인생보다도 긴 예술을 이해하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또 귀중한 수업 시간 3시간이나 할애하시면서 영화를 보여주신 선생님의 제자 사랑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요. 그 뒤 모자란 수업 시간을 메꾸기 위해 저희는 남는 미술 시간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야 했습니다만은 영화는 쉽게 잊혀졌습니다. 지금도 까미유 역엔 이자벨 아자니, 로댕은 제라르 드파르디유가 연기했다는 사실 외에는 그 영화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고교 시절 선생님과 함께 영화를 본 그 추억은 자칫 삭막함만으로 기억될 그 시절을 기쁨으로 되새기게 합니다. 영화 까미유 클로델 중에서 포트레 초상화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437동의 306호 지원준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이제 세 번째 영화입니다. 내 인생의 영화 세 번째 영화는 양철북입니다. 중학교 시절 버스로 통학을 하면서 도로 벽면을 따라 도배질되어 있는 영화 포스터를 구경하는 일은 신선한 재미였습니다. 그때 오래된 빛바랜 동화책의 표지 같은 포스터, 그 안에 생기 있는 양철북은 얼핏 만화영화를 연상시키듯 우습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번을 지나치면서 작은 글씨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무슨 상 수상, 무슨 무슨 상 수상, 수상투성이었습니다. 성적에 길들여져 가던 중학생의 눈에 그 글은 강한 인상으로 새겨졌나 봅니다. 몇 년 후 고2 어느 휴일날 오락 영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린 비디오 가게에서 그 포스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주인공 꼬마의 귀여운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이 양철복은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며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성장을 멈춘 어린이가 동심으로 삶을 관조한 뒤 다시 성장을 결심하기까지 그 과정을 그립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그는 친아버지와 양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난장이 애인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어린 그의 음성과 시선, 그리고 그 불가해한 삶은 제게 가슴 벅차게 다가왔고, 카메라는 실타래 같은 삶 속에서 각자 운명의 실을 찾아 풀어나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진실하고 적나라하게 그려냈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느낀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에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마치 한 편의 장편 소설을 읽은 것 같은 이 느낌. 후에 이 영화의 원작이 퀸터그라스의 소설이란 걸 알았지만, 여하튼 그것은 이후 영화를 예술로 받아들이게 한 첫 느낌이었습니다. 모리스 자르가 음악을 맡은 영화 양철복 중에서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마르쿠스 더 토이쉘로, 오스카의 엄마를 짝사랑하던 장난감 가게 주인이죠. 장난감 가게 주인 마르쿠스와 오스카의 드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지원준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이제 네 번째 영화입니다. 미션 하면 저는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던 신부님의 순교를 묘사한 영화의 첫 장면이죠. 통나무 십자가에 매인 채 폭포 줄기를 타고 떨어지는 신부님의 모습. 선교에 실패한 신부님의 그 비극적인 죽음에 저는 우선 커다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모를 허전한 느낌이 든 것은 그 죽음의 배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색의 이과수 폭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츰 그 허전함을 메워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장면은 슬픔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 축복된 기쁨의 길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시각이었죠. 그것은 폭포의 정상을 오르는 로버트 드니로의 고통스런 회개의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노예 사냥꾼이며 동생을 살해한 죄인인 그가 험한 폭포의 절벽을 사냥도구로 가득 담은 그물을 짊어진 채 오릅니다. 그에게 정상이란 것은 죄과를 상징하는 그물을 벗어버릴 수 있는, 즉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부활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폭포 정상에 대한 이런 느낌으로 첫 장면을 다시 떠올렸을 때, 그때 그 신부님의 죽음은 비극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얀 폭포의 물줄기, 그 아래로 점점 잠잠해져가는 수면, 그 위에 떠있는 해맑은 하늘, 그리고 신부님은 십자가 통나무에 묶인 채 그 백색 물보라 속으로 잠깁니다. 저는 영상미학이 보여준 그 천국의 느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엄청나게 로맨틱한 세령이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죠. 서울 강남구 상성동의 김효경 양. 어떻게 천상의 소리 같은 에미션의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띄어드렸습니다. 이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지원준 씨가 보내주신 내 인생의 영화, 그 마지막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 영화는 가시나무새입니다. TV 미니시리즈로 방영된 이 영화를 사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에게 영화음악과의 첫 만남을 맺어준 영화이기에 지금도 그 제목을 들을 때면 애틋함을 느낍니다. 4월의 어느 날, 아마 생일 전후였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조그만 카세트 라디오였죠. 그 당시 전 주파수가 뭔지도 몰랐고 AM도 FM도 몰랐습니다. 단지 라디오를 통해 소리가 들렸고 그것을 나만이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그날은 늦도록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일생에 단 한 번 운다는 가시나무새의 전설을 얘기해주는 나직한 음성이 테마음악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속삭이듯 다가왔습니다. 꿈을 꾸는 듯한 그 느낌. 그것으로 영화음악과의 첫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7년여 전의 일이 됐고 그 조그만 라디오는 그 방송과 마찬가지로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아름다운 음악은 항상 신비로운 느낌으로 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임스 골웨이의 블루스로 들어봤습니다. 가시나무새의 테마.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지원준 씨 고맙습니다. 아, 이 얘기 잘 들었어요. 마치 촛불을 켜고 라이프 스토리를 듣는 기분인데요. 저는 엠티를 갈 때마다 그 시간이 제일 싫으면서도 또 제일 좋았는데 한 사람의 속 깊은 이야기를 온전히 듣는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잘 알게 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참 좋은데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2주에 한 번씩 이 시간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더 가까이 가는 기분입니다. 책임감도 느끼고요. 자, 많은 분들의 좋은 사연들 받고 있는데요. 아, 충북 청주 복명동의 박용진 학생은 혹시 내 인생의 영화 베스트 5에 연령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연령 제한 없습니다. 없어요. 분량에는 좀 제한이 있죠. 영화 한 편당 원고지 한 매 내지 두 매 정도 되고요. 저희 주소 한번 불러드릴게요. 박용진 학생 맞죠? 네, 박용진 학생도 보내주세요. 우편번호 150-608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앞입니다. 그러면 뽑힌 분들에게는 아주 조그만 예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곡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김선희 씨, 광주 서구 사동의 김민정 씨, 정숙이가 꼭 듣고 싶은 곡이라고 하셨네요. 또 전남 화순에서 염석은 씨의 신청곡입니다. 염석은 씨는 뭐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것들 대답은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다음에 해드릴게요. 신청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MBC 미니시리즈죠. 사랑은 그대 품 안에 타이틀곡.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MBC 합창단이죠. 김경주 씨, 최선경 씨의 음성입니다. 대전 중구 대흥이동의 김미정 씨 어떠세요? 이 가수의 목소리도 반항적이죠? 시니어 더 오코노가 불렀습니다. You made me the thief of your heart. 영화 In the Name of the Father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참 미정 씨 질문하신 것은 맞습니다. 자, 이 곡은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안상근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어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 그 전에 중국 영화 음악 CD 받으실 분 뽑겠습니다. 여수 수산대학교 경영학과 3년의 최영 씨. 지금 방학인데 학교로 보내드려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학교에 찾아가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 안주로 이 중국 영화 음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소주는 좀 독하지 않나 싶어요. 채영 씨 축하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부산 동래구 거제 사동의 이계영 씨, 대전 동구 용운동의 유진환 씨, 목포 산정동의 이호림 씨, 또 대구 달서구 대곡동의 지읒지읒 시읒 씨, 하이텔의 박상순 씨의 신청곡입니다. 주윤발과 오청년이 주연한 영화 화기소림 중에서 야니의 음악입니다. Reflections of Passion. 야니의 피아노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